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물러선 나의 마음을 달래고 이제는 더 다가갈게 꽃처럼 피어난 나빌레랑 아직은 수줍은 아이야 나도 떨려와 우리 서는 가을 한목소리로 하얀 진심을 담아 새롭게 시작해 Get